할머니의 거지 손수건. 아니, 이렇게 말하면 느낌이 잘 안 사는 것 같습니다. 이게 더 친근하지요? 흰 가재 손수건. 그거 요술 보자기 같은 거였어요. 색색가지의 젤리, 웨하스 같은 작은 과자, 독특한 향이 나는 사탕. 그런 것들이 그 가재 손수건 안에 꽁꽁 쌓여 있다가 나오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요즘은요, 추억 상품들이 다시 인기를 얻는 추세에 따라서 오래전에 이 할머니의 가재 손수건에서나 나오던 그 과자들이 다시 화려한 진열대에 등장하곤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사탕에 가장 어울리는 포장지는 흰 손수건이라고요. 하지만 그런 추억이 없는 사람들에게 손수건은 그저 손수건일 뿐입니다. 그래서 좀 더 화려한, 부풀린 그런 포장이 필요하겠죠? 오늘 FM 영화 음악 첫 곡, 영화 집으로 중에서 장에 가는 할머니였습니다. 정말 뭐든지 다 주는 그런 외할머니의 모습이었죠. 저 어렸을 때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 어른들을 위한 동화가 참 유행했었고 베스트셀러였는데, 진짜 모든 것을 주는 사람은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들인 것 같아요. 살면서 제가 그 연세 드신 분들, 삶을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을 주변에서 보면요, 야, 정말 자연의 모습과 닮았구나 하는 생각에 저절로 그 사는 모습에 감탄을 하게 될 때가 많아요. 우리 동네 근처에도 이렇게 조그마한 그 놀이터가 있는데, 놀이터 옆에 꼭 정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놀이터에서는 꼬마들이 뛰어놀고 정자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그 두 집단의 모습이 있잖아요. 기묘하게 어울려요. 아주 가장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여러분의 추억 속으로 들어가는 날이죠. 네, 내 일기장 속의 영화. 오늘 추억의 그 흰 가재 손수건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할머니나 어머니나 정말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모습을 보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바라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시는 모습에 감동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 FM영화음악 청취자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세요. 충남 천안의 이기숙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조우신님 덕분에 새벽 3시 프로그램을 내 편한 시간에 들을 수 있다는 거 정말 너무나 행복한 일이에요 하셨죠. 예, 청취자 민연홍 씨가 매일매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희 프로그램 녹음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올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듣게 돼요. 참 고맙습니다. 이기숙 씨는 직장생활 하다 보면 내가 뭐하고 사는 건가 싶을 만큼 매일매일 지치는데 이 FM 영화 음악이 그런 이기숙 씨에게 가뭄의 단비처럼 힘을 준다고 하셨죠? 아마 이 비슷한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여러 청취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영화 이야기가 저희 FM 영화 음악에는 담겨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바로 내 일기장 속의 영화로 들어가 보는 날입니다. 경기 의정부 시의 허성옥 씨가 영화 코요테 어글리의 삽입곡을 신청하시면서 그 영화를 보던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 주셨어요. 이 영화가 나오시기에 참 많은 일이 있었다고요.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친구가 배신하고 거기에 퇴직까지 안팎으로 채워서 정말 힘든 시기였는데 영화를 보다가 초반 부분에 난 괜찮아 노래가 나오면서 갑자기 눈이 확 띄었고 바로 그 다음에 이 노래가 나왔다고요. Can't Fight the Moonlight. 괜시리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힘이 났다고 하셨는데 몇 년 전 절 늦방황의 구렁텅이에서 빼준 영화와 그 음악 정말 다시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허성욱 씨에게는 이 코요테 어글리가 내 일기장 속의 영화에 반드시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우리 그 곡 들을까요? 이재호, 차송규, 한기수 씨도 신청하셨습니다. 리엔 라임스가 부르는 Can't Fight the Moonlight. 고속도로 중간에 엔진이 말썽이면 정말 아찔하죠. 대형 트럭의 엔진 관리, 셀 틈이 없어야 합니다. 유지비, 엔진의 수명까지 생각한 엔진 오일. 세계적인 디젤 엔진 오일, 쉘로 관리하십시오. 셀 틈 없는 디젤 엔진 오일, 쉘. 여기 있는 영화 산책 FM 영화 음악. 사실은 속리산 외에는 달리 알려진 것이 없는 산골짜기 보은에서 태어나서 줄곧 그곳에서 자랐다.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야 기차를 처음 보았으며 고2 때 강릉으로 수학여행을 가서야 바다를 처음 보았다. 당시 우리 고향에서는 TV는 고사하고 라디오도 귀해서 집집마다 유선으로 스피커를 연결해서 전파사에서 틀어주는 방송을 들었는데 어린 나는 그 스피커 통 속에 작은 사람들이 들어있는 줄 알았다. 그런 내게 처음으로 영화 볼 기회가 생겼다.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단체 관람을 갔는데 제목은 대괴수 용가리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줄거리는 전혀 기억이 나질 않고 주라기 공원에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괴물이 등장한 것 같다. 그 후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대전에서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대전 최고의 영화 상영관이었던 시민관에 커다랗게 걸린 이소룡 주연의 영화 맹룡과광의 간판 그림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지금도 그곳을 지나노라면 이소룡의 멋진 모습이 생각난다. 이제는 그 자리에 백화점이 생겼지만 난 객지에서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영화에 빠져들기 시작했는데 그때 본 영화들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배너, 전쟁과 평화, 닥터 지바고 등 주옥 같은 명작들이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나의 마음을 뒤흔든 영화는 단연 로미오와 줄리엣이었다. 줄리엣 역을 맡은 올리비아 하센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지금도 내 앨범에는 그녀의 사진이 있다. 무도회에서 A Time for Us를 배경으로 로미오와 줄리엣이 격렬하게 키스하던 그 장면은 나를 거의 미치게 하고 말았다. 순진한 시골 학생의 외로운 자취 생활 중에 본 영화였고 난 10대였던 것이다. 그 이후 내가 본 영화를 다 통틀어 최고의 장면을 고르라고 해도 나는 서슴없이 이 장면을 택할 것이다. For my mind misgives. Some consequence yet hanging in the stars shall bitterly begin his fearful date with this night's revels and expire the term of a despised life closed in my breast by some vile forfeit of untimely death. their torches to burn bright. It seems she hangs upon the cheek of night. There's a rich jewel in an Aethiop's ear. A beauty too rich for use, for earth too dear. So shows a snowy dove trooping with crows, as yonder lady o'er her fellow shows. Did my heart love till now? Forswear its sight. For I ne'er saw true beauty till this night. Sing me the song. Death will come soon to hush us along. Sweeter than honey and bitter as gall. Love is a pastime that never will pall. Sweeter than honey and bitter as gall. Cupid, he rules us all. Worthiest hand, this holy shrine. The gentle sin is this, my lips, two blushing pilgrims ready stand to smooth the rough touch with a gentle kiss. 진학했지만 유신 정권 치하에서 대학생에게는 공부가 주업이 아니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시위, 시위, 시위. 그때 나는 교련이라고 불리는 학생 군사 훈련의 학점을 이수하지 못해서 군대에 강제 징집을 당했고, 내가 입대한 후 12.6, 12.12, 그리고 다음에 5월의 봄 광주 항쟁, 삼총교육대 등의 사건들이 이어졌다. 나는 대부분 그 현장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친구들은 지금도 농담삼아 나를 계엄군이라고 부른다. 많은 죽음과 총성을 뒤로한 채 사회에 복귀해 처음 본 영화가 바로 이 영화 백야다. 백야. 이 영화는 내게 두 가지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나는 발레를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발레를 매우 지루하고 여자들이나 즐기는 것으로 취급해왔는데 미하일 바르시니코프는 남자인 내가 보아도 반할 정도로 매력적이었다. 사실 백야의 줄거리는 유치하게 짝이 없다. 그러나 바르시니코프의 멋진 춤은 그 모든 허물을 감추고도 남는다. 나는 한번 재미있게 본 영화는 반복해서 보는 편인데 아직도 백야의 DVD를 구하지 못해 아쉽다. 그리고 이 영화를 잊을 수 없는 두 번째 이유. 나는 이 영화를 함께 보았던 그 여자와 지금 한 집에 살고 있다. Вдоль обрыва, понад пропастью, по самому, по краю, я коней своих нагайкаю, стегаю, погоняю, что-то воздуху мне мало, ветер пью. Туман глотаю, чую с гибельным восторгом. Пропадаю, пропадаю, чуть помедленнее кони, чуть помедленнее, и тугую не слушайте. То, что-то кони мне попались привередливые, и дожить не успел, мне допеть не успеть, и я коней напою. И я куплет допою, хоть немного еще постою на краю. Скину я меня пушинкой, ураган сметет с ладони, и в санях меня галопом повлекут по снегу утром. Вы на шаг неторопливый, перейдите мои кони, хоть немного, но продлите путь к последнему приюту. Чуть помедленнее, кони, чуть помедленнее. Не укащите вам кнут и плеть. Но что-то кони мне попали привередливые, и дожить не успел, мне допеть не успеть, и я коней напою, и я куплет допою, хоть немного еще постою на краю. Мы успели в гости к Богу, не бывает, опозданий. Так что ж там ангелы поют какими злыми голосами? Или это колокольчик весь сошелся от рыданий? Или я кричу коням, чтоб не несли так быстро сани, чуть помедленнее кони, чуть помедленнее. Умоляю вас, скачь, не лететь. Но что-то кони мне попали привередливые, коли дожить не успел.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간 나는 평범하게, 너무도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다. 직장에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어서 함께 어울리곤 했는데 하루는 옆자리 직원이 이 영화를 적극 추천했다. 비처럼 가슴을 촉촉히 적시는 영화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본 영화가 바로 탐 크루즈,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더스틴 호프만이 열연한 레인맨이었다. 영화는 정말 제목처럼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주었다. 그 후 나는 이 영화를 아내와 보고 또 보고, 학교 후배와 또 보고, 다른 직원과 또 보았다. 그렇게 여러 번을 보고도 비디오를 사서 소장했고 이젠 DVD까지 가지고 있다. 사람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건 의도한 대로 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자폐증에다가 누가 봐도 좀 이상한 그 형 레인맨이 건달 같던 동생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고 누가 짐작이나 했을까? 지금도 가끔 가슴 밑바닥이 메말라 쩍쩍 갈라질 것 같을 때 이 영화를 본다. 직장을 그만두고 대전으로 왔다. 한동안 영화를 별로 보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보게 된 영화가 바로 서편제다. 참으로 영상미가 뛰어난 영화였다. 그러나 그 영상미보다는 영화 내내 흐르는 소리가 더 아름다웠고 그 소리보다 영화의 애절한 줄거리가 더 아름다웠다. 소리를 향한 염원 때문에 딸의 눈을 멀게 한 아비. 소리 때문에 소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송화. 가난과 아비가 원망스러워서 뛰쳐나갔다가 배다른 누나를 향한 연민과 소리에 대한 미련으로 송화를 다시 찾아오는 동호. 모두가 내 가족처럼 애잔했고 내 가슴속을 파고들었다. 귀로만 듣기에 좋은 음악이 있고 온몸, 온 마음으로 듣게 되는 음악이 있다. 우리 소리를 그냥 가볍게 들을 수 없는 이유는 그 모태가 자연과 인생, 그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바쁘고 남의 일에 무관심한 현대인들에게 사연 많은 소리, 소리 뒤에 숨은 인생 같은 것은 관심사가 아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 당시 이 영화가 사람들에게 그토록 널리 감동을 주었는지도 모른다. 나 역시 고향 산골을 떠나 객지 생활을 하면서 잊었던 것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울컥 밀려오는 듯했다. 예 시작한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결국에는 폐업을 하게 되었다. 빚독촉을 피해 다니다가 결국 지하철 서울역 지하도에서 노숙을 하기에 이르렀다. 하룻밤을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나니 다리가 후들거렸고 컵라면이라도 먹을까 하다가 우연히 영화 포스터를 보게 되었다. 내 평생에 다시 영화를 볼 일이 있을까? 이런 비장한 생각이 들자 나는 전철을 탔고 영동인지 신사동인지에서 마지막 남은 만원짜리 지폐로 밥을 먹는 대신 영화 티켓을 끊었다. 영화는 비행기가 추락하고 온 얼굴이 불에 탄 채 겨우 목숨을 부지한 영국인 환자 이야기, English Patient였다. 영화 속에서 얽히고 설킨 사랑과 그 사랑 때문에 치러야 했던 대가는 당시 나의 처지만큼이나 처절했다.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울고 또 울었다. 영화의 주인공인 알마시가 불쌍해서, 내 처지가 처량해서 울었다. 목숨과 조국을 버리고 사랑을 얻으려 한 그 무모한 순수함이 나를 울렸다. 영화를 보고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도망만 쳐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나는 어렵게 살고 있다. 하지만 절망하지는 않는다. 현실 속의 절망이 아무리 커도 때로 영화 속에서 보는 절망보다는 희망적이지 않는가. 내가 겪어온 인생이 참으로 극적이지만 아직 어떤 영화들만큼은 아니다. 그것이 내게 한없는 위로가 되어준다. 사라람 사라람 앗 고소녀 트라람 믿남 비라 Fotatayin, Dio folabalin, Uch sokistot volno, Mindan layan slagi. 네, 오늘 대전 서구 관저동 구복마을에 이래연 씨의 내 일기장 속의 영화 들어봤습니다. 내 절망이 아무리 커도 영화만큼은 아니다 라는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데요. 들었던 음악들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참 오랜만에 들었어요. 로미오와 줄리엣 중에서 그 둘의 그 키스신 그 장면 거기서 흘렀던 곡 글랜 웨스턴의 What is a Youth 들어봤고요. 백야 중에서 블라디미르 비쇼스키의 야생마 그리고 레인맨에서 The Bell Stars의 아이커 아이커 서편제 중에서 김수철의 영화음악 천년학 들어봤고요. 조금 전에 들으신 곡은 English Patient 중에서 가브리엘 야레의 The English Patient였습니다. 계엄군 이래연 씨, 계엄군이라 참 힘드셨겠네요. 그 당시 저는요, 이거 맨 처음에는 산골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연배가 어떻게 되실까 하고 궁금했는데 보니까 유신 정권 치하에서 대학생이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마 아이들의 아버지시겠죠? 근데 이 레온 씨 같은 아버지를 둔 아이들은 가슴이 든든할 것 같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아이들도 자라면서 여러 가지 방황이 있고 힘든 게 있고 부딪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모든 기쁨과 슬픔과 절망의 그 굴곡을 이런 아버지라면 참 이해하고 등도 두드려주고 때로는 손잡고 같이 영화도 보고 그리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묵묵히 볼 수도 있는 그런 아버지일 것 같거든요. 저도 되게 힘을 얻게 되네요. 마지막 말씀이 현실 속의 절망이 아무리 커도 영화 속에서 보는 절망보다는 그래도 희망적이다라는 그 말씀이요. 어떻게 그리고 그 지하철 역사에서 지내시는 바로 그때 마지막 남은 만원짜리 지폐로 영화 티켓을 끊으셨는지 그때 그 심정이 참 제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너무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음성이 보통이 아니네요. 요코 타카하시가 부른 Fly Me to the Moon 애니메이션 영화 에반게리온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서울 서초구 한영택 씨 그리고 청취자 김민정 씨, 양혜인 씨, 송다은 씨, 서창현 씨가 모두 신청해 주신 곡인데 이 노래를 듣는 동안 저희들끼리는 그런 얘기 했어요. 아, 목소리 너무 얄미워 하면서 이 그래서 우리 권영 씨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자들 중에서 이렇게 J-POP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좀 뭐랄까 이렇게 야리야리하고 여시 같은 아 여우 같은 여자 목소리에 이렇게 혹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혹시 한영택 씨도 그러신 건 아니겠죠? 자, 가끔씩 소녀가 느껴지는 음악들이 있습니다. 김덕한 씨는 특히 옆집 소녀가 연주하던 피아노 곡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옆집 소녀가 늘 피아노 곡을 연주했나 봐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김덕한 씨가 좋아하시는 곡은 루이치 사카모토의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라고요. 김덕한 씨의 양치질을 멈추게 했던 날 바로 그날 연주했던 곡이라고 했어요. 소무정 씨, 정은희 씨, 정대한 씨 함께 들어주세요. 그 곡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 루이지 사카모토의 영화 음악이었습니다. 청취자 박혜진 씨가 얼마 전에 빅피쉬를 보고 나서 영화 내내 꿈을 꾸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셨죠? 좀 전에 음악도 그렇게 몽환적인, 환상적인 음악 아니었어요? 이 빅피쉬의 부모를 보고, 야, 나도 나중에 만약에 부모가 되면 이런 부모가 돼야지.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꿈과 상상의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부모. 그 아이는 얼마나 행복할까 하고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져 온다고 하셨죠? 자, 그런 따뜻한 느낌으로 FM 영화 음악 한 시간 함께 했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혜영,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